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.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.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보는 사나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.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. 상처뿐인 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. 내버린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. 내 생전 처음으로 아침 순정은 머나먼 천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. 그대 옆에 피어나리.